8 UBS.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. 제목, 주변을 돌아봐요. 날씨는 오락가락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날저기를 쓰러 왔습니다. 방송국 영상 만들기도 거의 맛빠지고 시험 끝난 지도 꽤 됐겠다. 이제 날저기를 조금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번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이 정말 다사다난했는데요. 시험 다섯 과목에 팀플에다가 영상 편집까지 해야 할 일들이 넘쳐나는 만큼 걱정도 태산이었습니다.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한 알은 받아가며 지냈었는데요. 지금 생각하면 그리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히 다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현실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2주 동안 반복했어요. 물론 아쉬움이 남는 일들도 많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지만 이것 또한 제가 감당해야 하는 거겠죠. 그렇다고 고통스럽기만 했던 건 아니었답니다. 오히려 조금은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. 힘든데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라니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다고요? 오늘 날저기를 다 입고 나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예요. 하현상과 이담의 By My Side. 이 날저기를 읽고 계신 분들께서도 인생이 부담스러운 순간이 있으셨나요? 상상 속에 저는 갓생을 사는 사람인데 현실은 해야 할 일들에 치여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. 이런 제 모습에 실망도 자주 합니다. 그럼에도 정신을 잘 부여잡고 차근차근 순서를 정해서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. 이번 10월 한 달이 딱 그런 시기였어요.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일이 걱정되고 그러다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었습니다. 이런 순간에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도움은 정신 차리게 해주더라고요.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, 힘내라는 말 한마디들이 저에게 에너지를 넣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. 어찌 보면 해야 할 일들은 제가 만든 것인데 주변에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니 머쓱하기도 하더라고요. 이런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엄살을 부리거나 찡찡거리지 않고 나름 묵묵하게 이겨낸 것 같아요. 주변에서 먼저 따스한 말을 내밀어주니까요. 세븐틴의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. 우리의 밤은 질 수어 는 별들과 모래알 그 사이 북쪽을 서는 탕탕 소리에 우리의 웃음꽃 피우고 저 멀리 달빛 우리 조명이 되고 스치는 바람 내게서 내게로 번져서 갈 때 사라져가네 우리 뒷모습이 두 손을 꽉 지친 노을이 진 깜깜한 하늘 별들만 가득 채워진 채 우리 비춰주길 해가 떠오를 때까지 에. 우린 계속 타오르지 에. 미소를 머금고 이 순간의 설렘을 너에게 바톤터치 우리의 새벽은 나보다 뜨거워 아침이 올 때까지 Awesome awesome awesome awesome잠든 밤 이리 아름다운가 달빛에 담아낸 너의 미소가 어두운 밤을 빛내 파도 같은 웃음소리 귀를 간지럽혀 전부 벗어나의 투도 와도 늘게 중국 아파지만 이 시간을 우리 새벽은 더 뜨겁고 날이 밝으면 더 world is ours 저 멀리 불빛 우리의 추억이 되고 넘치는 파도 그 안에 남겨둔 우리 글씨에 서로 새벽은 나보다 뜨거워 아침이 올 때까지 Awesome awesome awesome awesome awesome 이런 응원의 말 말고도 저는 이번에 친구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.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에게 수업 내용을 다 정리해서 PDF 파일로 보내준 친구도 있었답니다. 정말 고맙고 또 미안했는데요. 그동안 생색 하나 내지 않고 영상 편집에 집중하라면서 오히려 응원을 해주더라고요. 지나가는 10월은 제 주변에 저를 도와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점을 느낀 순간이었어요. 날저기에도 정말 고맙다는 말 쓰고 싶네요.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진심은 전달되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힘든 순간이었지만 좋은 사람들 덕분에 웃으면서 행복하게 잘 보낸 것 같아요. 제 행복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만나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제 행복의 원천이에요. 저는 후회 없이 마음껏 웃는 순간에 행복을 느끼거든요. 외로운 날들이여 모두 다 안녕 조이의 안녕 빛은 너의 모습이 슬퍼 늘 이런저런 하소연을 해보았는데요. 행복을 너무 크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. 저는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다가 집에 들어가면 오늘 정말 재밌고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,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친구들이 저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. 가족과는 또 다른 의미로 든든하죠. 상황은 힘들지만 웃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을 때 주변을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자신의 힘듦을 털어놓거나 하소연하지 않고 그저 만나서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. 오늘도 저만의 이야기로 날저기를 채워봤는데요. 제가 힘든 순간에도 행복을 느낀 순간에 대해 적어봤습니다. 벌써 날저기가 빼곡히 채워졌으니 오늘도 이만 날저기를 덮어보도록 할게요. 이 날저기를 읽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목소리는 지민주, 음향은 김민주였습니다. 2023년 11월 9일 김다인 쌤.